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네. 쳐다보지만 뭐 개인 사생활. 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의 네, 침해 안 하는 이상 뭐. 하지만 또 이제 또 뭔가 사회적 약자라던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가급적이면 안 쳐다보는 맞아요. 그런 노숙자들도 그렇죠. 쳐다보잖아.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되게 네. 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맞아요. 노숙자분들이라든지 괜찮은데 약한 사람 많이 타잖아요. 약 같은 거. 제가 말한 약한 자가 약한 정신성 약물을 약한 아, 네. 분들. 어디서 사회적 약자가 그 약자. 아니 그거는 이 약자는 사회적 약자래보단 약한 약한 자. 복용하신 분들. 복용하신 분들 그 어지간히 빨아당겨갖고 아, 그 지긋하게 그 지하철에서 등 찢고 계시는 분들 한 번씩 보면 퍼포먼스야 그냥. 어제도 저희 앞에. 네, 어제도 한 분 봤거든요. 네.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지, 그, 손잡이 있는 데다가 뭐 이렇게, 고무줄에 때롱때롱 매달아가지고. 자기 짐, 네, 뿅! 막 이렇게, 이렇게, 그 고무줄 가지고 놀고, 그 페트병으로 막 두들기면서 드럼 치시고. 네. 얼굴 빨개가지고, 약해가지고. 뭔가 되게 위험해 보이면서도, 이렇게 되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근데 본인은 많아서. 굉장히 즐거워 보였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존중해 드려야 돼. 해꼬지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뭐. 많이 저희도 익숙해졌어요. 네. 거의 대부분은 해꼬지를 안 하긴 하는데 네, 맞아요. 가끔 얘기 들어보면 또 해꼬지 당한 사람이 있죠. 있죠. 네. 해꼬지 그렇죠. 부분에서 이제 여기 한국 여자분들이 좀 많이 그런 경우를 당한 약간 추행 같은 것도 있고 추행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독일 사람이 이렇게 추행하는 경우는 잘 못 네. 들었는데 네. 워낙 베를린 도시가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다양하니까. 독일 분들은 이제 교육도 잘 받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별 같은 게 없지만 외국인들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진짜 뭐 차별 발언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실제로 당했으니까 네. 그냥 확률적으로 저희가 그냥 그렇죠. 겪은 네. 바로는 그렇다. 네. 뭐 베를린이 그런 게 좀 조금 있죠. 더 도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나 뭐 그런 것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서 뭐 추행이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인종분들이나 다른 곳에서 온 것 같이 그냥 보이는 분들이 맞아요. 그런 게 있죠. 맞아요. 베를린에서 사실이에요. 약간 좀 위험한 구역이 있긴 있잖아요. 네. 혹시 아시는 곳 있으세요? 그릴서. 그릴서 파크. 그릴서 파크. 네. 저도 거기가 위험하다고 그냥 보통은 많이 얘기하니까. 그릴서 파크에서 이제 드로겐 많이. 네. 그 딜러들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피해 다니고. 마시하고 좀 술 취한 사람. 많고. 어제도 우노인 씨 그 이렇게 그 뭐지 마시하고 그 다리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지 되게 후리하게 이렇게 난간에 팔 걸치고 있던 흑경이었죠. 네, 흑경. 흑경이 후! 이러면서 휘파람 불면서 우노인 씨한테 좀 사라고. 네, 사라고. 아. 쑥 지나갔다 다시 돌아가는데 경찰 특공대도 오, 맞아요, 맞아요. 경찰차 한 세 대 큰 거. 네, 큰 거 엄청 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분 잡혀가셨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망가셨을 내려서 다른 데 갔을 때는 막 휘파람 불고 뭐 사라고 그런 눈짓 줬던 그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는 경찰 또 독일 경찰들이 또 덩치도 크니까 맞아요. 또 아주 여기 경찰들 보면 진짜 좀 뭔가 친근하지가 그래서 왜 밤에 이렇게 지나갈 때 사실 그래도 좀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길거리 그렇죠. 가면 네. 근데 이제 뭐 경찰이 있다 아니면 건물 시큐리티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왠지 좋아요. 덩치가 또 크고 네. 아주 든든하네. 되게 든든해요. 여자 경찰도 이뻐요. 와 이뻐요. 그 요진 아니었지만 뭐 이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키도 크고 좀 체격이 되는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좀 비율도 좋고 비율도 좋고 저 무슨 말이야. 다리가 길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다리가 길다. 그것도 야. 그냥 그만하세요, 그냥. 멋지다. 멋지다. 자기 멋지다. 직업에 멋지다. 대해서 이제 그렇죠. 운동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죠. 아, 정말 자기 직업의 책임. 진짜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체력 테스트가.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노숙하시는 분들, 뭐, 술 막 많이 하시고 이래서 뭐 좀 행패 부르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막 제압해야 되는데, 그렇죠.